안녕하세요. 작은 여행가 그리는 표정의 효쌤 유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노래로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울랄라 프레이즈의 아버지. 네. 그 울랄라 프레이즈가 네. 그 예전에 했던 울랄라 세션. 네. 거기서 박승일 씨가 솔로로 네, 찬양 그 가수로 이제 가스펠 송을 내놨더라고요. 네. 예, 오늘 Q&A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는 오늘은 좀 독특하게 연예인들이 네. 한 찬양들 네네. 준비를 했죠.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뉴질랜드 이야기에서 퍼왔고요. 질문은 풀타임 잡과 풀타임 컨트랙 잡의 차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풀타임 컨트랙 잡으로 영주권 신청 시 승리되는지에 네.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뭐 워크비자 같은 일을 하시는데 네. 어떤 분들은 풀타임이 뭔지 컨트랙이 뭔지 뭐 캐주얼이 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풀타임은 기본적으로 네. 원래 법률상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해야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정규직이죠? 네, 정규직이라고 한국말로 말을 하고 네. 뭐 캐주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항상 대기를 타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고 콘트랙트 풀타임 잡은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파트타임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주로 파트타임, 풀타임, 캐주얼 이런 식으로 들었죠. 그렇죠. 파트타임은 이제 30시간 미만. 네네.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일자리를. 네, 근데 미니멈 20몇 시간을 줘야 한다는 그쵸. 게 있죠. 근데 이제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한국으로 치면은 계약직이면 정규직보다 안 좋고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계약직이 더 힘이 세요. 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한의원을 하니까 한의원으로 비유를 하면은 네. 제가 한의사를 고용을 해요. 유민 씨가 네. 제가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셀러리를 주면서 그렇죠. 유민 씨는 환자가 있든 없든 그 시간에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그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컨트랙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만큼의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환자가 없으면 그냥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건 아니에요.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굳이 그 회사에 그걸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업자를 가지고 와서 이 한의원에서 일을 하니까 자기가 자기 사업으로 진료를 해서 자기한테 들어온 수익을 회사는 몇 대 몇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손님이 네. 없으면 안 나온다고 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바빠 뭐 어딜 가야 돼 네. 그러면은 스케줄 막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볼일 보고 와요. 놀러 갔다 오든 그렇게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터치를 못해요. 아 약간 프리랜서 같은 프리랜서인데 오히려 좀 더 자유롭죠. 그 프리랜서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그렇죠. 뭐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건 이제 소속은 돼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저도 같은 이제 일을 하면서 네. 컨트랙터를 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떡하면 막 미국 갔다 오고 어떡하면 막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자기 수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큼에서 몇 대면 나는 게 딱 그게 요점이니까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 네. 컨트랙터는 일주일에 며칠만 나가면 되는 거. 계약서 상품들. 딱 더 자유롭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두 군데서 일을 해도 되고, 세 군데서 일을 해도 되고. 그렇게 거죠. 되는 거네요. 그거 이제 컨트랙터라고 하는데, 네. 일단 영주권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인정이 안 된대요. 그렇죠. 영주권 무조건 정규직이 있어요. 풀타임 컨트랙터라도, 힘들죠. 그렇죠. 네, 우리 또 한 곡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Fly to the Sky의 브라이언과 CG의 태연이 부른 주님과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Brian. 네. Fly to the sky. 제가 제 아들 얘기했나요? 저희 아들 이름이 네. 환이에요. 아, 예. 근데 처음 이제 아들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한자에서 환자를 따가지고 네. 이름 지어주자. 네. 그랬는데 환으로 무슨 이름을 지을지 아무 것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딱 텔레비전에서 그때 Fly to the sky가 나오는 거예요. 네. 딱이네요. 딱이요. 그래서 딱 환희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뉴질랜드로 오게 됐는데 네. 이 환희란 이름이 영어로 잘못 발음하면 funny도 될 수도 있고 honey도 될 수 있어서 네, 네. 놀림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있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효성이니까 HYO잖아요. 네. 얘네들은 그 HYO 발음을 잘 못해요. 아, 예. 그게 좀 어렵죠. 하이효성, 뭐 현대도 하이현대 막 이러잖아요. 아, 그 이름 갖고 놀림을 많이 당해서 아, 우리 아들한테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 이름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네. 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또 텔레비에서 또 Fly to the sky가 나오고 아, 그래서 브라이언? 브라이언. 우리 와. 아들은 Fly to the sky 두 명의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완전 쟨데요. 근데 되게 싫어해, 브라이언을. 왜요? 자기는 싫대요. 너무 이름이 올드하대. 근데 이제 환희인데 네. 환희인데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네. 영어 이름 그 등본 띌 때 히를 H-E-E로 안 하고 H-U-I로 한 거예요. 히로. 꼭 항상 동사무소가.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그러니까 환후이가 되는데 네. 학교에서 이제 예를 부를 때 후환이 후환이 아니면 환 한후이 네. 약간 좀 마오리 스타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도 퍼니보단 낫잖아요. 아, 그렇죠. 호환이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네. 네, 지금 Q&A, full-time job과 full-time contract jo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 유민 씨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지만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고용 형태에 대해서 말하면은 아까 유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풀타임, 네. 주당 40시간 이상의 일자리 네. 경우에 따라선 30시간 이상의 일자리도 풀타임이라고 합니다. 파트타임은 30시간 미만의 정기적인 일자리를 말하고 네. 캐주얼 잡은 일회성으로 일당을 주는 일자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최저시급이 올랐죠? 네, 4월, 그러니까 이번 달 초부터 올랐죠. 그게 오른 게 지금 16.50. 50. 네. 16.50. 와, 세다. 이게 한국보다 엄청 높다고 하죠. 엄청 높죠, 엄청 높죠. 그 다음에 트라이얼 기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 트라이얼 기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수습. 수습, 예, 네,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최대 3개월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어쨌든 최저 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네. 하는 게 법이고요. 그 이하의 돈을 주고 트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만 주고 그런 경우도 아예 돈 안 주는 데도 있었죠. 네, 그런 거는 정말 불법입니다. 예전에 시티의 한 한국 식당이 네. 이거를 노리고 애들은 아. 정보 전혀 모르는 이제 5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트라이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빙이 솔직히 트라이얼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무급으로 일주일을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잘라요. 그 진짜. 그다음에 또 딴 사람을 고용해서 일주일 하고 잘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라이얼 뭐 서빙 해봤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걸려서 크게 호되게. 네, 이 트라이얼 기간이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노동부 법 바뀌면서 트라이얼 네.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 해고가 안 되는 것 해고가 됐었잖아요. 네 이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 아니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직원이 10명 이상 매장이 10명 이상 있는 곳들 그 이하인 것들은 해고를 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걸로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업장 규모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트라이얼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식 사원이 되는데 네네. 이 나라 노동법상 정식 사원이 되는 이후부터는 세 번의 워닝, 경고를 줘야지만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똑같은 이유로도 고동고를 줄 수도 있고 구두상으로 아니면 편지상으로 문자상으로 경고를 주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 자를 수가 있는 건데 아, 네, 맞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잘라버리면은 오히려 그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네. 소송을 거꾸로 당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는 그 90일 안에는 네. 한 번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아웃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더 좀 피곤하죠. 예전에 우리 막 면접 질문 네네. 했던 거 방송 내용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면접을 되게 중요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꼭 CV랑 커버레터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커버레터는 꼭 물어보죠. 왜냐면은 자기소개서 같은 건데 네.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커버레터 안 쓰고 그냥 CV 유학원에서 돌고 있는 거 그냥 거기다 이름만 하고 자기 경력만 넣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는 해고하는 게 까다롭다 보니까는 먼저 서류 심사를 되게 까다롭게 봐요. 어차피 고용을 할 거면 보기 전에 이제 CV를 이미 그렇죠, 보니까 이 중에서 제대로 괜찮겠다 싶은 사람들을 먼저 이력을 면접을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CV랑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애니얼 리브. 네. 애니얼 리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이라면 한 주를 줘요. 아, 그러니까 3개월이라면 한 주를 줘요. 그게 이제 유급 휴가예요. 똑같이 돈을 그렇죠. 받으면서 이제 휴가를 가는 건데 법상으로 4주 유급 휴가로 1년에 4주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유급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는 홀리데이 페이로 연간 수입의 8%를 지급받는 게 법률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애뉴얼 리브는 네네.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일을 했을 경우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민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달라요. 저희는 아니었어요. 아, 정립 안 나고? 들어가는 순간 시작이에요. 쌓이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뉴얼 리브 바로 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3개월이라면 한 줄 주니까 3개월부터는 쓸 수는 있죠. 그런 거예요? 저희는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1년. 그래서 4주가 네. 이 4주가 측정되는 게 1년 동안 일했을 때 그 축적된 그 기간이 4년인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슬립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애뉴얼 리브, 홀리데이 네, 시간이 아워가 써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휴일. 네. 뉴질랜드에는 공휴일이 1년에 11일 있는데 네. 이 역시도 쉬는 것이 법적인 최저 권리라고 합니다. 네.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나와 일을 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1.5배의 시급을 줘야 한다고 네. 합니다. 근데 한국 가게들은 대부분 안 지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시크리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식리브는 법률상 1년에 여긴 원래는 5일로 됐는데 회사마다 다르긴 그쵸? 한데요. 저희는 1년에 10일을 줘요. 와, 좋다. 유급 휴가고요. 똑같이 이제 내가 아파서 전화라고 일단 노티스를 주면 그걸 식리브로 이제 해서 그걸 똑같이 받는 수당 일당 그 페이레이스로 주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이란 경우. 그러니까 그것도 또 회사마다 달라요. 저희는 바로 됐어요. 좋다. 좋은 회사 다니네요.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입니다. 아, 네.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일을 할 경우에는 쉬는 시간 30분이 무조건 8시간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시간 일하는 것도 네. 그 안에는 30분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나라는 티브레이크라고 해서 티브레이크, 모닝티 모닝 그런 것도 그렇죠. 대부분 뭐 회사마다 10분, 15분, 20분 그것도 한 번씩 껴있죠. 그것도 다 돈 주는 시간이고요. 아, 그러니까 모닝티를 페이 브레이크고 런치가 언페이드. 그렇죠. 런치는 언페이드죠. 네. 30분.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페이슬립에 관해서인데요. 네. 페이슬립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챙겨야 하는 영수증 같은 건데 네. 페이슬립에는 고용인의 이름, 전화번호, 직책, 텍스코드, 그 다음에 이번 급여 지급 시 뺀 세금, 세정금액, 세후금액, 그 다음에 급여 지급 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이외에도 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애뉴얼 리브, 연차 누적되어 있는 시간도 네,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또 뺀 금액들이 이제 뭐 키위 세이버 같은 거 그런 네. 것들도 다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스튜던트 론도 있고 론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당 해고에 관한 그쵸. 건데요. 90일 트라이얼 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해고가 된다면 법적으로 부당 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90일 이후 어떠한 이유나 경고 없이 해고가 된다면 그건 부당 해고에 해당돼요. 해고는 해고한다고 한 날부터 노티스 피리어드가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계약서가 없을 경우 보통 2주로 보며 만약 부당 해고를 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노티스 피리어드 동안 나올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네. 네. 한국분들은 이제 괜히 왜냐면 지금 우리 한글로 설명해서 그렇지 네. 고용계약서 보면 영어로 되게 복잡하게 써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나라에는 네. 무조건 사인하라고 안 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네가 읽어보고 네, 맞아요. 사인하라. 이게 법적으로 권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읽어보려고 해도 저도 그래요. 막 사전 막 뒤져가면서 사전을 뒤져도 이게 뭔 얘기인지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법적 네. 용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꼭 읽어보시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체크 잘 해보시고 네. 지금 읽어드린 거 외가 그러니까 항상 다 정석은 아니에요. 저기 유민 씨가 얘기했듯이 회사마다 틀린 그 조항들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씩. 계약서를 꼭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큰 꿈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어보면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두려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둠에 홀로 슬피 울지만 나의 믿음을 믿고 더 큰 능력 믿으면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어보면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어보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 그렇게 더 그렇게 나아가리라. 이승철 씨의 시련이 와도 듣고 왔습니다. 네. 이상하게 이승철 씨, 뭐 알리 씨 이런 거는 좀 뭔가 남 같은데 네. 왜 주리 씨라고만 하면 아, 너무 와다. 너무 이제 친근해져서 된 적도 없는데 네. 와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차 살 때 팁이래요. 그러니까 차 살 때 중고차 살 때 네. 뭘 보고 사야 되나 어떤 점을 보고 사야 되나. 근데 주로 한국 분들은 마일리지를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도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게 많은데 네. 왠지 마일리지가 낮으면 덜 쓴 차라 더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아는 분이 차 수입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네. 일본에서 넘어온 차들은 대부분 다 조작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 걸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또 아는 친구가 중고차 수입 들어오면 그걸 세차처럼 세차해주는 그 일을 해요. 네. 벌면 막 그 뭐지 지진 났을 때 쓰나미 났을 때 물 다 침수된 차량도 있잖아요. 엄청 많대요. 막 사다 보면 막 진흙 나오고 막 그런데 그걸 다 새 것처럼 닦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을 볼 때 이제 몇 가지 저도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뭐 자동차 명인인가 그러니까 장인 해가지고 네. 그 아저씨가 나와서 그 설명을 해준 게 있었어요. 네네. 네. 그게 저는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네. 우선은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아. 요즘은 밟는 페달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손으로. 네. 이게 너무 끝까지 올라가는 거면 사지 말래요. 아, 보통 오히려 하나, 둘, 셋, 딱딱딱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좋대요. 아, 그렇죠. 너무 하면 이게 닳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 그 부분이 헐겁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본네트를 열어서 시동을 켜잖아요. 네. 종이컵에다 물을 받아놓고 네. 그 종이컵을 엔진 위에다 올려놓는데요. 아. 그래서 그 떨리는 걸 보래요. 아, 적게 그러네요. 떨릴수록 그러네. 좋은 차고. 아.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지? 마우라라고 하나? 뒤에 배기가스 나오는데 네네. 거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래요. 네. 그러면은 먼지가 까맣게 손에 묻으면은 안 좋은 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 엔진 관리가 좀 관리가 안 된 차. 아. 그다음에 깨끗 그냥 깨끗한 건 좋고 물이 나오는 차도 좋대요. 좋다고요? 네. 아. 이렇게 막아놓으면 여기 이제 수증 맞아요. 가습기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기 볼트. 그러니까 볼트.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육각형 그 볼트 꽂혀 있잖아요. 차 이렇게 어디요? 모든 데 뭐 문짝이든 열면은 이제 나사처럼 네.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대부분 이제 검은색으로 처음에 나올 출고될 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대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게 검은색 색칠이 벗겨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걸 누가 한번 풀었다는 거잖아요. 드라이버로. 아, 건드렸다는 소리니까. 건드렸다는 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가 뭐 사고에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거 체크하라고. 아. 하고 또 뭐 있었더라. 되게 여러 가지. 되게 있었어요. 꿀팁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나니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것만 해도. 그러겠네요. 문제 있는 일단. 차들이 많이 걸러졌어요.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 팁이 되게 유용했고 에어컨 체크 잘 하라고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차를 몰아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떨리는 차 그러니까 고속에서 밟았을 때 핸들 살짝 떨리는 차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톱해 있는데 차가 떨리는 차들 있어 이런 차들은 일단은 조금 피하시는 게 맞아 좋죠. 사고가 났었던 차들도 약간 떨린다고 많이 하죠. 떨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알리의 하늘의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세상이 알 수 알리 씨도 찬양을 했네요. 네. 네. 항상 목소리가 파워풀해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다다음 주가 뉴질랜드 이제 워킹홀리데이 신청하는 날인데. 아, 예. 5월 10몇일이라고 했던가? 16일. 네. 네, 이제 지금 뭐 100% 성공합니다 하고 광고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면은 이건 진짜 누가 접속 먼저 하느냐 그 차이인 거지. 그렇죠. 그건 100%라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그 유학원들이 네. 여기서 100% 되니까 네. 먼저 와서 영어 공부하고 있다가 어머. 바로 5월 들어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 했는데 그때 접속자가 폭주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시티에 있는 유학원들은 대부분 페일한 거예요. 접속조차 안 돼가지고. 그쵸, 그게 엄청 전쟁이다. 이미 뉴질랜드에 와 있는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되게 문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는 네. 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보다 뉴질랜드가 접속이 쉬운 건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는 물이 있죠. 큰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을 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뉴질랜드 서버를 거든 뉴질랜드에서 한국 서버를 가든 들어가려면은 처음에 홍콩, 필리핀, 아, 호주 거쳐서 그 다음에 뉴질랜드 서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위드 뉴질랜드에서는 그냥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 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왜 또 뉴질랜드에서도 접속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잘못된 유학원들에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되면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가? 근데 이 새로 고침이 결과적으로 동시에 수천 명의 새로 고침을 누르잖아요. 아, 오히려. 그럼 디도스 공격 받는 거랑 똑같은 거. 아. 디도스 공격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문이 있으면 똑똑똑 하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눈은 열지 않고 계속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차라리 뒤로 가기를. 아, 뒤로 가기. 그러니까 전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속 새로 고침 하니까 이쪽에서도 그렇죠.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죠. 디도스 공격은 똑같은 그걸 받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 고침보다는 뒤로 가게 하는 게 좋고. 예. 전 오히려 한국 인터넷이 빠르니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래도 여기 들어온 데들이에요. 아.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여기서 한국 뭐 홈쇼핑 네. 아니면 싸이월드 네. 하려면 사진 많잖아요. 네. 여기 인터넷 엄청 느렸잖아요. 엄청 느렸죠. 밥 먹고 와도 아직 안 열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네, 그렇죠. 근데 작년에 5월이 아침 7시에 열렸대요. 한국은 7시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시간이었나? 여기는 10시. 10시였나? 네. 근데 3시간 만에 2시간 반, 3시간 만에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네. 저도 한 그, 전쟁이구나. 한 2년째 계속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네. 뉴질랜드에서 접속 못한 사람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사는데 그래도 한 매년 4명씩은 해줬는데 그렇게 튀기는 전쟁인 줄 몰랐어요. 작년이 힘들었어요, 진짜. 작년이. 근데 올해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민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더 많은 사람을, 더 인원이 늘지 않았어요? 인원은 느는데, 네. 왔다가 더 있지 못해요. 돌아가야 돼요. 응? 자세한 얘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해드릴게요. 네. 백지영 씨가 부릅니다. 나 때문에.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사랑받고 살고 있는데 사랑인 줄 모르고 또 지나치네요. 환자인 듯 살아왔는데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행복함에 미소 지을 때 지을 때 당신을 잊고 살았죠. 벼랑 끝에 홀로 있을 때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나 때문에 주어도 따뜻하게 감싸 주어도 당신을 잊고 살았죠. 눈물로만 살고 있을 때 슬픔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백지영 씨의 나 때문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이민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600명인가 그거 받는 거에서 3,000명으로 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3개월마다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1년 한정해서 1년 동안 할 수가 있고 아 1년이에요? 6개월이 아니라? 네, 1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민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워크비자 나오는 게 까다로워졌잖아요. 네, 맞아요. 워홀 와서 자기가 한국에서 일했던 거랑 경력이 연결된 일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워크비자가 나오는데 그 외에는 나올 방법이 없어요. 좀 힘들어졌죠. 그러니까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더 있고 싶어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광고도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질문 벌써 다 끝났네요. 네. 네. 질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풀타임과 컨트랙트 풀타임 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영주권에서는 컨트랙트 풀타임 잡은 솔직히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살 때 꿀팁은, 다시 듣기에서. 다시 설명해주셔야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예, 자동차 살 때 팁, 다시 듣기 들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네. 네. 우리는 이제 또 퇴근을 해야죠. 네, 네. 퇴근할 시간이네요. 마지막 두 곡은, 두 곡이, 한 곡이 아니라 두 곡입니다. 네. 이분들도 연예인이죠? 네. 소개를 해주시죠, 이민 씨가. 김범수의 은혜로, 그리고 박기영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네. 듣고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효쌤 유민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봐. Oh, yeah.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의 그 크신 사랑 매일 넘치네.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true.